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구절은 13절입니다. 13절. 13절인데, 편의상 5절을 제가 한번 읽죠.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보고 소동하였다. 여기죠? 12절에 보니까 12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과 참된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과 그리고 깨어있는 정신과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신앙생활의 참길과 그릇된 길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참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며 그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소멸하는 어리석은 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동시에 또 우리가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어리석게 행하는 일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말씀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마지막 했던 거를 이야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이야기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참된 은혜는 말이에요. 사람들 속에 이렇게 경멸에 가까운 정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물같이 흘러내렸다. 예루살렘이 망한 것을 보면서. 그렇게 예레미야가 고백을 했을 때, 결국은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감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지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요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테니까, 이게 설교 시간에 말이에요. 다그 커버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가슴으로 설교를 들으려 그러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설교 시간에 멍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이 자기의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계속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수요일 날 시리즈로 설교하는데 빠지지 말고 좀 연속해서 나와서 좀 들으세요.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고통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참으로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경멸에 가까운 정서가 있다 알죠? 근데 그 예레미야의 경우에도 보면은 그런 경멸한 정서를 가졌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벌써 예언한 거거든요. 맨정신으로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나라가 그렇게 망한다고 수없이 예언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오늘에 와가지고 나라가 망했는데 다큰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데 막 펑펑 흘리는 게 아니라 냇물처럼 눈물이 흘러갈 정도로 격렬한 정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격렬한 정서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지금 기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질적으로 흥분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격렬한 정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러나 그런 격렬한 정서를 가진다 그래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을 만난 참된 은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때로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격렬하고 어떤 때는 도대체 이치에 합당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를 해야지만 오늘 연결이 되겠기 때문에 한 부인이 있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서울에서 강릉 뭐 고속도로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었고 신장로 차선도 없는 신장로가 그냥 자갈 모래가 가득한 그 길을 차들이 그냥 다녔어요. 지나가면 그냥 뽀블라 나무 위에 그냥 먼지가 하얗게 일어나면서 그렇게 연막친 것처럼 그리고 털털이 버스가 지나가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버스를 타고 지나니까 그 버스가 수시 사고를 많이 났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 강이면은 길을 이렇게 비스듬히 내가지고 여기다 수로를 파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산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길을 이렇게 내가지고 산에서 떨어지는 물이 길을 타고 강으로 흘러버리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역학적으로 붕 달리다가 우회전을 휙 하면 차가 빙 돌면서 강으로 수시로 추락을 하는 거야. 근데 언덕을 올라가기 전에 밤도 야심한데 부인이 말이야 교양머리도 없게 생긴 부인이 애를 젖을 먹이고 있더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나 여기 내려달라는 거야. 정류장도 아니고 민가인데다가 밤은 깊다고 애는 안고 있고 때는 겨울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내려서 그 밤중에 어디를 가겠느냐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러니까 내려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내리라 그러신다. 그러니 이게 뭐 차근차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젖가슴은 다 풀어 헤치고 말이에요. 부인 내가 애를 젖을 먹이는 사람이니까 소리소리 비명을 지르면서 내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말리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언덕 아래다 내려줬단 말이야.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말했대요. 예수를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미쳤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에 무섭게 언덕을 넘어가다가 차가 강으로 굴렀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죽었다고. 싫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으냐면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이 그에게 함께 역사하실 때 때로는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장면이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었거든요. 성령이 오셨다고. 성령이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호련히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임하더니 그 다음에 혀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서 저희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오순절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인 거라. 오늘 보니까 과장을 좀 했겠지만은 천하 만국의 모든 사람이 모였다 그랬어요. 좀 보탠 얘기죠. 그러니까 천하 만국이 다 모이진 않았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천하 만국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그 천하 만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 근동에 나가서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뭐 한 나라에서 한두 명, 몇 명씩, 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때가 지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고국으로 다 올라온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사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다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래요. 경건한 사람들이라. 헬라어로 경건, 유세베이아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두려움의 사람들. 히브리어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인 누가가 볼 때 그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구약의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이었어요. 아,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방언으로 막 말을 하는데, 아니, 거기에는 바데, 메데, 알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그 다음에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수많은 나라 사람, 나라 사람들이라기보다도 그 나라에 살던 사람, 유대인들이 다 모였는데, 어라? 아니,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방언을 하는데, 내용은 똑같은데, 내용은 뭐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거를 말하는데 그 말이 수십 개국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러면서 분명히 알수 있는 바는 뭐냐면은 방언을 하는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 기이하게 보였을 거라고. 어떻게 기이하게 보였겠어요? 우선 그 말만 기이한 게 아니라 말을 하는 태도가 기이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절제된 가운데 방언을 말한 것이 아니라 막 방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나라 말로써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말도 문제가 되었지만은 말하는 그 사람의 태도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상식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 일을 했는데 이건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았거든요. 아무런 티도 없는 아주 순수한 성령의 역사였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방언으로 큰 일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말로 말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그 얘기를 들을 때 오늘 성경은 뭐냐면 다 놀랐다. 한 사람도 안 놀란 사람이 없고 모두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뭘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방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란 거예요.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그 성령에 강하게 붙들렸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1850년대에 웨일즈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났냐면 교인들이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언하는 일이 내일은 꼭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 달 동안 계속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하니?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좀더 폭넓게 가능성을 열어야 된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닫혀 있고 우리의 생각이 닫혀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이런 데로 나아가기가 쉽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 브로드하게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역사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것이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어요?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경험은 언제나 새로워요. 언제나 새롭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경험은 항상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체험이 없으니까 그 체험을 받은 사람들을 수용을 못 해주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은 우선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놀라운 일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냐 하면은 의욕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랬습니다. 의욕하여.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와 개인에게 참된 성령의 역사인지 그렇지 않은 역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면 그러면 놀라는 거는 같이 놀라는데 그 다음에는 의혹하게 되는 거예요. 의혹하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의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은 내가 추석 선물이라 그러고 딱 수표를 봉투에다가 까딱 넣어가지고 풀로 딱 붙여서 우리 전도사님을 주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게 뭡니까?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감히. 수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표를 내 앞에서 한번 봉투를 뚝 뜯어보면서 쫙 수표를 펼쳐보더니 전화기를 가지고 와서 삐삐삐삐삐삐삐 눌러보면서 하는 말이 서울 다 뭐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인데 이게 진짜 수표입니까? 그리고 물어봤다고 가정을 하자. 이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겠지만은 아마 앞으로는 결단코 선물을 주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이미 그렇게 의욕하고 있는 이 자체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이 사람들은 그 큰 일을 말하는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의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 아니 여기서 메대 방언, 알람 방언, 메소포타미아 방언, 구레네 방언 막 쏟아져 나오네. 이상하네.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였으면 아마 2장 뒤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 방언으로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의 눈에 끌었던 것은 뭐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그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방언을 미친 듯이 해대고 있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거를 아직 신앙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다는 거부감이었어요. 그것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의 역사가 들어올 때는 항상 어때요?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의 역사가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뱀같이 지혜로워서 말씀에 입각해서 참된 은혜와 거짓된 신앙을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식이 있는 곳에는 참된 지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마귀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장난할 수 없어요. 어때요? 어느 교회든지 이런 영들의 이상한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은 언제나 어떤 교회에서 일어나요? 말씀이 든든히 서 있지 않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은 의혹했어요. 그 의혹한 그 사실 자체는 의심하면서 불신하는 것이었어요. 그 자체가 이미 이렇게 오순절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바가 이미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말하자면 사람들이 조금만 그 성령을 거슬려도 성령이 슬퍼하시는 것이 확 느껴진다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뜨겁게 임할 때는 항상 반대편의 일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심판의 역사. 성령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큰 성령을 내리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방언들을 막 말하게 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커다란 계획이었어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 땅에 펼쳐질 거라는 암시를 방언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놀랐지만은 그러나 그 놀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의혹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무엇으로 판단한 거예요? 성경이나 영을 아는 지식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상식을 따라서 판단한 것이에요. 그렇게 된 결과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욕하는 일로만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게 돼요. 그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조롱했냐면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그러면서 조롱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도 잘 알아요. 유대인들은 아침에 술을 먹는 법이 없어요. 아침에 술을 먹는 법이 없다고. 근데 때는 아침이었어요. 근데 때가 3시라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오전 9시거든요. 근데 오전 9시에 유대인들이 관습상 술을 안 먹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 어때요? 유대인들 술을 먹는 법이 없는데 알코올 냄새도 안 나는데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면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일들을 로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대신에 말하자면은 의욕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조롱을 하는 단계로 나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항상 역사를 보면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누군가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이렇게 상식으로 납득될 수 없는 일들을 행할 때는 언제나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고 제재를 받고 반대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주님을 공경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욕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세계를 향한 구원에 관한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는 이 사람들을 조롱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은 곧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멸시하는 것이 되었던 거예요. 그 사도 베드로가 열한 사도들과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나쁘게 얘기하면은 소리를 버럭 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목청을 도두어서 그렇게 의심하며 의혹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며 자신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격앙된 목소리로 변증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성령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 의혹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조롱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의욕하는 마음과 조롱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베드로로 하여금 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성령 자신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들이 술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거예요.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부하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틀, 그 안에서 신앙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신앙의 세계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리, 하나님의 크신 역사라고 하는 것이 내 지혜와 계산 속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도밖에 용량밖에 안 된다면은 그러면 그 기독교 신앙의 넓이와 깊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감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여기서 중간 결론을 하나 이끌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불행한 우울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선 말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알고 성경의 저자들이 체험했던 바를 거의 그대로 함께 체험하면서도 그 성경 자체를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체계화되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체계가 된 지식은 우리에게 말하자면은 영적인 전투에서 아주 커다란 보호벽이 될 수 있어요. 체계화되지 않은 신앙에 관한 지식은 아주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단에 깊이 빠지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혀 없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훨씬 이단에 잘 빠진다고. 그게 뭐, 무엇 때문에?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계속 듣고 성경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왜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인간을 만드셨으며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구원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모이며 그 교회가 무엇이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신앙의 지식을 소유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체계적인 지식과 함께 성경을 쓴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참된 영적인 체험들을 함께 경험해 나갈 때 우리들은 성경을 비로소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비근한 예로 영어 번역을 신학 영어 번역을 영문과 선생들에게 줬더니 많은 번역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신학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해도 그거보다 나을 정도로 그런 번역밖에 안 나와요. 뭐 우습지도 않은 이상한 번역이 나와. 그걸 왜 그래요? 예수를 안 믿고 신학을 모르니까 말하자면은 그 속에 쓰여지는 용어와 정서들에 전혀 익숙해 있지 않은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디모데서를 읽는데 교역을 하고 디모데와 같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은사를 불릴듯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모두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디모데서를 읽는다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우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를 포함해서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도서관에서 논문을 통해서 아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함께 동시에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것들로서 비로소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세계의 영역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거예요. 더 커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것이. 넓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영적인 체험 그거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을 아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는 것이 전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안다 할 때는 어때요? 도면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멀리서 보고, 위에서 보고, 그 조감도를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거실, 안방, 걷는 방 다 보고, 그 다음에 주방 다 보고, 화장실 보는 거지. 화장실 하나만 보고 와가지고, 집이 무엇인가를 쓰시오. 그렇게 놨는데, 화장실 얘기만 잔뜩 쓰고, 나머지 성령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고 거기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어떤 자리에 놓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넓은 이해를 가질 때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얘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알고 체험도 있어서 방언 말하면은 방언의 체험이 나도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예언하면은 그 체험이 내게도 있어서 무엇인지를 아는 거야.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나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있는 그 수많은 예언을, 수많은 은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은 사람이다. 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 자신이 뭐라 그랬냐면 모두 다 교사겠느냐? 모두 목사겠느냐? 직분을 다양하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 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제 주위에는 정말 신령하다 할 정도로 신앙이 깊고 영적인 생활이 깊으면서도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여러 사람 봤어요. 이상하죠? 기도원에서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방언을 받고 그러는데 그 신령한 분에게는 방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계들을 신앙의 현상들과 영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성경적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어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것이에요? 영적인 체험과 모든 걸 다 체험하고 또 성경적인 체계적인 지식 안에서 그걸 이해하면 가장 좋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모든 것을 체험하지 못할 때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간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깊이 공부하면서 머리를 열면 마음이 열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얘기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용기를 갖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위험한 데까지 문을 열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 확실한 것 하나는 오늘 그런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있는 예레미야적인 과격함.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하건 안 하건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성령이 주신 거는 성령이 주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이 그것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 우리의 체험 속에만 우리의 체험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는 다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우리들이 신앙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지성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멘하는 것과 완전히 폐쇄하고 사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서부터 뭐 한 20년까지는 안 돼. 한 15년 이상 지난 얘기지만은 저는 그 방언을 체험하던 그 순간 뭐 여기 방언을 받은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만 방언을 체험하던 그 순간에 대해서 안 잊을 수 없어요. 그 전까지는 전 뭐라 그러고 다녔냐 하면은 방언은 별로 필요 없다. 사도도 방언이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느냐. 어? 그 방언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것을 구한 적이 없다. 그것을 자랑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불가항력적이에요. 기도하는데 불이 날라오는 거예요. 펑, 당. 그러면서 머리 전체가 확 뜨거워지면서. 그런데 내 자신이 언어를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그때도 미쳤다 그랬겠죠. 젊은이가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부들부들 떨면서 평소에 전혀 그러지 않던 이상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옥천껏 쏟아내면서 다행히 그 교회당은 빈 교회당이었어요. 새벽 기도가 다 끝나고 가버렸어요. 막 쏟아져 내놓는 거를 보았을 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봤으면 똑같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세술이 취하였다. 예수를 믿더니 이제 완전히 돌아버렸구나. 젊은이가 참 안 됐네. 그러고 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서 역사하실 때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그 문제점 내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삶으로 말하자면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경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으로 영의 일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급기야는 의혹하고 마지막에는 조롱하며 마지막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그 큰 하나님의 일, 분명히 거기에서 메시지는 그리스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그리스도였다. 그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뭐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였다.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대신 그 내용은 상관이 없이 그들이 행하는 모습과 그들이 행하는 태도, 그것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말하자면은 순수한 성령의 역사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일 수가 없다. 이거는 술 먹은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정신병이다. 그렇게 단정해버린 거죠. 주위에 보면은 은사를 성령을 막 체험해가지고 정신병으로 몰린 사람들을 여러 봤어요. 막 심지어는 막 잡아패고 정신병원에 갔다가 집어넣는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그러한 무지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을 성령도 가볍게 취급을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강하고 놀랍게 역사할 때는 그 성령을 거스릴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성령이 강물과 같이 교회에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없던 시절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순종을 드린 때가 없다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하면 돼요. 개울을 가잖아요. 개울을 가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는 서울이 개천 천지였어요. 더러운 개천인데 비가 오면은 막 물이 막 흙탕물이 떠내려가는데 다리가 별로 없었다고. 그래서 그때 흔한 다리가 뭐냐면 뽕뽕 다리라고. 공사장에 올라가 보면 등짐 쥐고 올라갈 때 구멍 뽕뽕 뚫어진 그 철판 있죠? 그거 깔아 놓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깔아 놓는 게 고작이었어요. 그것마저 이제 그도 수시로 떠내려가, 장마에. 그러면 떠내려가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가방을 들고, 그리고 이제 바지를 뭐 걷을 필요도 없지. 여기까지 빠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물에 첨벙 들어가가지고, 말하자면은, 도하를 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물이 조금 흘러내려올 때, 그때의 그 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발목 정도 찰 때는. 그러나 이게 무릎 정도 되면은 걸음이 불편하기 시작하고, 이제 허리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이제 거의 진짜 넘어지면은 그 물에 뒹굴르기 쉽고, 가슴 이상 올라오면 한번 넘어지면은 잘못하면 죽는다. 여러분, 구령의 열정을 읽으셨으니까 아마 거기서 보셨을 거예요. 1890 몇 년도였어요. 카나다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었죠. 그리고 설교자가 그 시에서 설교를 하는데, 전도 집회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엎드려서, 어제 저녁에 엎드려서 내일 아침 설교를 뭘 할까요? 그리고 엎드려서 성경을 펴고 있는데, 성경이 떠오르지 않아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가서 전하라.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아니, 사람 살으라고 전도 집회를 하는데,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는 설교를 하려니까, 이건 죽으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라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설교도 생각이 안 나고, 그 두꺼운 성경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가서 전하라. 내가 오늘 반드시 죽고야 말리라. 다시 살지 못하리라. 결국은 준비를 못하고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고 변화를 받으니까 술을 끊었어요. 술집 주인들이 회개를 했으면은 문제가 틀릴 텐데, 단골 술꾼들이 완전히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술집 주인이 길거리 지나가다, 아, 김서방 요새 왜 안 와? 그러니까, 끊었어. 왜? 부흥회에서 은혜 받았어. 이러는. 아, 근데 이게, 아니, 단골 고객들이 단합대회나 하듯이 전부 다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 술집 주인들이 연합회로 모였어요. 우리 이 불황이 도대체 웬일이냐 그랬더니, 저기서 지금 몇 달째 열리고 있는 저놈의 집회 때문에 그렇다. 갔다 하면 술꾼들이 회개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술을 끊었다면서 하는 짓 보니까 술 먹은 사람들처럼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방언하고 말해 그러면서 찬송하고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찬송하고 울고 불고 말이에요. 이 술은 끊었다는 사람들이 응? 주정은 집회장에서 다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이 집회를 깽판을 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합을 했는데 거기 회장이 있었는데 40대의 건장한 젊은이었어요. 그 목격자가 전하는 얘기니까 뭐. 근데 뭐라 그랬어요? 딱 가운데 앉아가지고 말해요. 이게 설교가 오늘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메시지가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교도 모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설교가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퍼버대면서 이놈의 집에 때려치라고 막 퍼버대는 거예요. 그때 마침 바로 내가 오늘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서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억, 억 하는 소리를 내더니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입을 쫙 벌리는데 피가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저도 의심치 않아요. 역사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게 예? 교회가 성령의 권세로 충만하였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감격하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팔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반 내고 반 숨겼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속인 게 됐다고. 그게 만약에 임하면은 오늘로 말하자면 11조 떼먹은 사람들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명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근데 오늘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어때요? 죄가 만연한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증거를 안 보이시니까 사람들이 방종하고 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언젠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응?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슬퍼하는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감추이지 않고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이처럼 강력하게 임할 때에는 말하자면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인 지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오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개방하고 오픈하는 것만이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책망도 받았지만 아주 칭찬을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거짓된 선지자들이 시험하여서 그 선지자들이 거짓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친히 드러낸 것이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집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던져버리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 그래도 마지막에 이 경건한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극단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3층천을 보았다 그러니까 나는 7층천을 보았다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든지 이런 극단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을 우리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을 머리로 이해해서 수백 편의 논문을 쓸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결코 잡아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참된 진리를 아는 지식, 거기에 참된 체험이 함께 역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인식의 지평이 한꺼번에 넓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 그가 오면은 너희에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시리라.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뭐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 성령을 체험하니까 그 사람들은 모두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구약을 이해하고 있던 것들이 확 뚫려서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그나마 구약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있었다면 뭐 뚫릴 게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앞으로 몇 시간 후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으로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는데 말씀과 그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십자가와 이러한 그 구속의 도리들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체험을 튼튼히 붙잡고 나가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체험이 얼마나 주관적이에요.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오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슬과 같이 오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폭풍과 같이 오셔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 그렇게 저때 얘기했죠? 내가 가르친 학생 그 목사님 교회당에 가서 엎드려서 술 먹고 말아 교회당 문을 확 여는데 확 하고 불이 쏟아지더니 뒤로 나가 떨어졌는데 온몸에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피를 쏟았어요.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성령이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있을 것 같이 서서히 오셔서 어느 한순간에 내가 뭐라고 한참 첫사랑에 고백을 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나는 이것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깡그리 거짓말이라고 해도 난 이거를 믿지 않고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방언도 받지 못하던 시절에. 그럴 일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하게 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들이 내가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서 놀지 않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얇은 생각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넓게 그 성령의 역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의 문을 마음껏 열고, 그리고 그 문을 열면서 우리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한 넓이와 얼마만한 깊이로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상담받기 좋아하는데 이상한 사람 쫓아가서 상담되면 그 추종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뭐 어쨌는데 뭐 꿈에 고양이가 보이면 어쩌고 뭐 어쩌고 완전히 크리스천 점쟁이가 돼가지고 말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성령으로 배우면서 그것들을 우리들이 말하자면 배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오늘 하나만 기억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말하자면 상식적인 지식이나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인 체험으로는 이해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과격한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하자면은 상식 밖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열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어찌하든지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함께 그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지, 성령이 오셨는데 그 앞에서 까보고 그리고 수표를 번호를 은행에 불러주면서 물어보는 그런 불행한 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반대도 마찬가지로 성립하는 것이죠. 일단 우리들은 오늘 그걸 기억합시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개방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폭넓고 다양한 그런 은혜의 체험들을 우리들이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자신의 것으로 삼으면서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슬프게 하고 소멸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그 성령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그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사소한 잘못이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범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말하자면 그 성령을 슬프게 한 것에 대한 그런 대가들을 우리들이 받고 회개해야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세계에 대하여, 기이한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그리고 그 신비한 영적인 삶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의혹하며 그리고...